우리 앞뒤 보시고, 오늘도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속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한 주간 한 목사님 따라서 합신 대학원에 졸업하고 처음으로 가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한주 동안 이제 공부하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쓴 건데, 힌트입니다. 저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딱 보실 때 혹시 달라진 거 없어 보입니까? 머리가 많이 구부러진 거 말고. 네. 뭐 그래서는 안 되긴 하는데, 뭐 그냥 머리 뒤쪽에서 뭐 빛이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한 목사님은 방이 다르고, 저는 또 모르는 목사님들 방에 있고, 또 나중에 최준찬님 오셔서 같이 계속 수업 듣고. 근데 이런 경험 있으시면은 한번 속으로, 나도 그런 경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밤 12시가 넘어서 귤을 까먹으면서 성경 보시면서 우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요번 한주 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새벽에 제가 설교하는 게 열왕들에 대한 설교인데, 요시야 왕때 사역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저는 이제 고 이제 이 역대상하를 보면서 계속 보니까는 상황을 알고,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더 깊게 보는데, 그 어느 날인가 그 아침에 배운 말씀을 보고 저녁에 유튜브에 또 예레미야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옛날에 만든 그거를 계속 보면서 또 성경책을 아침에 수업했던 내용을 펴서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귤을 까먹으면서 계속 울면서 성경책을 보고 또 옆에 동영상을 보고 계속 그랬는데, 근데 신기한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보면서 울었던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 어떤 목사가 밤 12시에 귤을 까먹으면서 울었던 그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밑별 아래에서 펼치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산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또한 너무 우상 숭배를 하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왕들을 섬기고 의지하고 전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보다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고 내가 너희들과 약속하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로님이랑도 잠깐 나눴었는데, 보면은 그 땅의 백성들이 경배하던 2절에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점 보는 거나 하늘의 점이나 뭐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니들이 나보다 그렇게 하늘의 별과 1월 성실,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그렇게 좋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려 가지고 다 가루로 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외면하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밤하늘의 해와 달과 별 아래에 너희들의 뼈를 다 부숴버려 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땅에 다 던져 가지고 너희들이 평생 니들이 좋아하는 하늘의 해와 달을 보면서 살게 해줄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제가 눈물이 났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교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이 니네 무섭지? 내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지 알았어? 내가 무섭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 저주하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안 돌아오니 왜 안 돌아오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막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하는 것도 많고 너무 갖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이 그거 그렇게 좋아해? 그럼 내가 너희들 그렇게 휴대폰 좋아하면 휴대폰에 부속품을 만들어 버릴게. 니들 그렇게 휴대폰 좋아해? 그럼 액정 필름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평생 휴대폰에 붙어서 살아. 휴대폰 좋아하는 분들은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안 오니? 내가 이러한 능력까지 있는 자한테 왜 나한테 안 오니? 그렇게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게 하나님이 아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나? 그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진짜 막 눈물이 나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오후 설교 준비하느라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제가 어떤 책에서 그 한 목사님 방에 있던 책에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교회의 수준은 목회자에 따라갑니다. 근데 목회자의 수준은 성도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수준은 그 성도가 말씀을 얼마나 깊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가 예레미야서 보면서 아 천원교회나 이룰교회나 성도들의 수준이 아 이 정도까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야 하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진짜 알아듣고 그렇게 행하는 그 교회인들이 됐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울이 2차 전도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1차 전도여행도 바울로부터 시작돼서 바울로 끝나요. 사도 바울로. 2차 전도여행도 사도 바울 일행팀과 함께 시작됐다가 또 사도 바울로 끝나요. 근데 신기한 건 3차 전도여행의 시작점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일반 성도의 이름이 드러나요. 그게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예요. 신기하죠. 전도여행이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전도여행이 진행될수록 사도 바울 이름 속에서 다시 그 안에서 드러난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지는 그 현장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18장 17절에 보면 아니 18장 23절에 보면은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끝나는 내용이고 18장 23절부터가 3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뭐 아린도나 아덴이나 고린도나 그렇게 말씀을 그때 전했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안디옥에 돌아온 다음에 23절에 얼마 있다가 3차 전도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3차 전도행을 떠나고 곧바로 19장 1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삽입되는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아볼로라는 참으로 신실한 지도자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 가정, 평신도라 그렇지만 성도의 가정이 그 설교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찾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굳이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바로 2차 전도행 끝나고 3차 전도행을 바로 이어서 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넣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부부의 그냥 일반 집사님의 가정의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설교자인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주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목사가 성도들한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3차 전도행이 있을 때에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전환점이 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가정의 부부가 설교자를 가르친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듣는 생각이 아 성도의 수준이 목회자의 수준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름교회를 막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름교회 모양을 어떻게 꾸밀까 막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데 한 가지 참 재미있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재밌었던 생각이, 그때 아마 김상철 장로님이 어떤 교회의 내부 사진을 보여줬는데, 본당이 다 이렇게 도서관처럼 책으로 다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름교회 당회실은 담임 목사만 들어가지 말고, 설교 준비하는 건 집에서 하거나 따로 하고, 특별히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 사방을 책으로 꽂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두고 아무나 들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게 성도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그래서 바깥에 유리는 또 안에서 또막 이렇게 게임할 수 있으니까는 또 다른 녀석과는 통유리로 만들어서 아무도 못하게, 딴지 못하고 감시받게 만들고, 저도 그 안에서 설교 좀 공부하고, 그 아무 성도님들 와서 책 보고 책 보다가 목사님 갖게 하고 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그 생각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책이 비싸서 책이 어떠냐니까는, 아, 성도들 보러 다 사라고 하라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은 그건 이제 농담이긴 했지만, 오늘 말씀에 24절부터 28절에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이 진행될 때에 그 기복점과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목회자 이름이 아니라 아볼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볼로 이름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18장에 보시면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업이 비슷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머무르고 사도 바울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도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아볼로라는 참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회당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 나와서 설교한다는 것은 회당장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회당장이, 그때는 회당에 아무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가진 회당장이 선택을 하고, 또 아니면 요청하면 그 사람이 자격이 되는가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을 보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게끔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말할 때에 그 24절부터 그러죠. 이야기하죠. 언변이 좋은 사람. 이건 굉장한 탁월한 이 말의 훈련이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이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능통한 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볼로라는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맞고, 하나님의 도와 주의 도에 대해서,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말합니다. 한자로 이제 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십자가의 그 도를 말함에 있어서 분명히 틀리진 않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받았던 진리의 말씀과 관련해서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데 그 내용을 듣고 이상하다, 저거는 뭔가 다른데 한 것을 찝어낼 수 있었던 실력이 있던 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들이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당장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설교하고 있는 아볼로를 향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아볼로를 조용히 따로 만납니다. 그리고 아볼로와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십자가도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나요. 뭐냐면, 아볼로가 이야기하기를 성경 분명히 예수의 가르침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의 결과로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세례 요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전했던 전한 내용은 온전한 복음에 충만하신 복음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관련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럼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고 세례 요한의 복음은 뭘까? 다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걸 알아채고 아볼로를 불러다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건데요. 아볼로가 전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한번 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7절부터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돌아가고 예수님이 무리에게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들이 7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여기 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됐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자나 예레미야 선자 대선자들은 엘리야 엘리사 선자들은 그 능력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하시면서 다음에 한 얘기가 그런데 천국에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흔히 말할 때에 신약에서 등장합니다. 이름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내용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를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가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마지막 위대한 선지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고 그것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른 점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지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 기억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계속 그것만 외쳤어요. 회개하라 이 멸망할 자들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바울이 베풀었던 회개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기 11장을 잠깐 한번 이따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접어두시고 19장에 넘어가시면은 성경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이다가 그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고 예배소에 남아 계십시오. 예배소에 남아 계셔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온 다음에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3차 여행을 떠나는 사이에 있었던 예배소에서 있었던 일이 요 아볼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몇 개월 있다 다시 떠나오면서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대에 예배소에 다시 사도 바울이 들어올 때에 어떠한 한 무리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아볼로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제자들이 만났던 이야기가 19장 1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구원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과 성령으로 하실 세례를 예표하는 세례였고 그것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심을 받은 세례가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 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볼로가 알았던 복음은 아직은 온전하지 않았던 복음이 됩니다. 단지 아볼로가 알았던 복음은 그가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알았던 복음은 세례 요한이 안정도 세례 요한이 안정도의 복음입니다. 그럼 좀 표현도 또 이상하죠. 세례 요한이 안정도의 복음은 또 뭔가? 그러니까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의 수준만 안 거고 세례 요한은 예수를 온전히 다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 분인 걸 알았지만 세례 요한 또한 항상 그 마음속에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열방의 구세주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에 궁금한 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십시오. 그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러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면서 보냄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의 심중에 있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 아볼로 갈았던 세례 요한의 회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복음의 부활과 심판의 그 모든 복음의 충만하신 내용을 안 것이 아니라 단지 회개의 세례의 내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간접적으로 질문한 거지만 질문을 세례 요한이 주었으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곧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말하며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궁금증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냐? 분명히 보았을 텐데 그렇게 궁금하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들리는 소문이 어떠하냐? 병든 자들이 고침받지 않냐? 묶이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풀림을 받지 않냐? 그 메시아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메시아의 능력이 이것인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병든 자가 그랬던 귀신 들렸던 죽었던 자가 살았던 모든 것의 공통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깨버리심으로 인하여 자유가 없던 자가 자유함에 놓인다는 것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왕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묶여있고 자유함이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목적인 것을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내용을 가르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뭘 가르쳤냐면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을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1차 전도 여행부터 그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심판주로 오실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아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이 복음의 충만한 시작과 끝을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그걸 알게 되고 나중에 여러 서신서를 보면 이 아볼라라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는 것,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 때까지 복음을 접해야 됩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밖에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볼로에게 사도바울에게 왜 그 가정을 에베소에 남게 하였는지, 그 가정이 그 말씀에 왜 순종했는지, 그 가정이 에베소에 남아서 어떻게 아볼라라는 사람을,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참된 질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사도바울로부터 7년 6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일에 대하여 게으르면 아볼로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행한다고는 하지만 회개의 세례의 그 수준밖에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왜 성경을 펼쳐들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의 진노의 그 메시지를 보면서도 눈물이 났다니까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치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노의 메시지 가운데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레미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면, 예레미야의 진노의 메시지가 제가 저에게 항상 설교할 때는 진노의 메시지로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신지 그들을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됐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면은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말씀에 대한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계속 그래도 그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올바른 건 올바른 거야, 그럼 율법자이자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했는가, 아볼로도 복음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실 때 어떤 일 하시는 무엇이 하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을 깊게 보지 않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성품과 내 모든 것이 참 좋은 사람이어서 선행을 할 때 갑자기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작용에 의해서 감동이 밀려올 때 그것은 하나님 주는 감동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갈등의 원인점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의 기도가 참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보다가 갑자기 기도했더니 막 입신이 된다고 막 이야기하거나 막 이상한,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점점점 까만 눈동자가 사라져가고 있기에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막. 안 됩니다. 안 되죠. 저도 제가 귤 까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냥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저도 목회자이지만 흔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은혜를 찾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무서울지 아마 많은 사람 죽이는 사람이 될 겁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브기드스길라 아굴라 멋지 않습니까? 목회자 가정 아니에요. 그냥 사도바울과 함께 했던 가정이에요. 근데 설교를 듣고 아 저거는 주의 온전한 십자가의 도가 아닌데 아 저분한테 저걸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주고 그것이 참된 얘기 아볼로가 주의 은혜에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비록 말씀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나를 움직일 만한 감동되어지고 없어도 그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 만약에 매 순간순간 볼 때마다 매 순간순간 볼 때 막 은혜가 막 넘친다면 제가 이거 녹음기를 잡겠습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매일 말씀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매일 말씀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매일 말씀 볼 때 그것을 행위의 기준이 돼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내 죄 때문에 항상 죄성 때문에 안 되고 감동도 없고 안 돼도 그래도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진노의 메시지를 정말 정말 무서우리만 계속 퍼부는데도 결국 안 돌아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은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길 귀한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